조심스레 사랑이 올 땐 소나기처럼 이게 사랑인가 봐 사랑이 올 때는 달콤하게 사랑이 올 때는 꿈을 꾸듯 날 감싸고 널 볼 때마다 마냥 행복한 듯 미소만 내 맘 들릴까 바람에 실어보낼까 또 내 맘 보일까 난 몰래 새겨 그릴까 세상 가득 사랑을 할 때는 순수하게 사랑을 할 때는 바보처럼 사랑을 할 때는 나이처럼 지금 사랑하나 봐 사랑을 할 때는 솔직하게 사랑을 할 때는 아낌없이 다 주어도 행복하단 건 지금 너를 사랑하나 봐 내 맘 들릴까 바람에 실어보낼까 또 내 맘 보일까 난 몰래 세상 가득 사랑이란 말로 물들어가면 기다릴게 사랑해 내 말 전해줄 때까지 너만 사랑한다고 아직 못한 나의